Yeah, yeah. Love is pain. Love is pain. Yeah. Love is over. Love is over. Yeah. Over love, love is pain, pain. Over love. Break it. 넌 정말 mystery, mystery. Now. 어젯밤까지 우리 둘은 즐거웠었잖아. 갑자기 너 왜 이래? 네 눈은 자꾸 날 피해. 고민 고민해봐도 난 뭐 몰라. Break it, oh, let lady. 난 처음 말할 수 없는 question, 네가 뭔데? 이렇게 날 힘들게 해. You tell me why. You show me why. 넌 왜 그러니? 대체 나한테 why? You tell me why. You show me why. 참아 이러니? 내가 필요 없니? 미쳐 가기 일보 직전 참아도 돼 이건 너의 작전 글쎄 아니 girl 절대 ain't no girl 고민해봐도 난 몰라 Break it oh let lady 넌 처음 말할 수 없는 question 네가 뭔데 솔직히 말해봐 나 정말 모르겠어 차라리 사라져줄까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싫어진 거면 그냥 이 앞에서 꺼져줄 정말 미스터리